앞에 놓아도 서로 찾는 도장이야. 조국을 떠나 이옥에 가도 먼저 찾는 도장일세. 민족의 향기 넘치며 나는 그 맛은 정말 별 맛이라네. 조선의 도장 세상에서 우뜸이여. 통일잔치날 엉겨내 모여 시원하게 들어보세요.